13장 말씀은 1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12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죠.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12장이 마쳤는데 이제 바다에서 한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1절에 묘사하고 있는 걸 보면 뿔이 열, 머리가 일곱, 뿔에는 열 개의 면류관,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2절에 보면 표범, 곰, 사자 등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세계의 제국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666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자를 그러니까 로마자로 숫자 표기하는 것처럼 히브리 문자도 각각 그 알파벳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숫자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 짐승이 네로 황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쓰면 이게 666인 네로 황제 이름을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수를 한번 네가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666인데 그 네로 황제도 666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666이 뭐 바코드다부터 신용카드다 뭐 별의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를 요한 사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일 때 이것은 네로 황제를 지시하는 것일 1차적으로 네로 황제를 지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차 오게 될 일들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 기간이 주후 64년 11월부터 68년 6월까지였는데 42개월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도 다소 일치하는 하나의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상처가 나아가지고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온 땅이 놀라게 되죠. 이 짐승의 역사는 죽은 것 같은데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네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네로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로마의 황제들이 처음에 300년 동안을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콘스탄틴이 교회를 인정해 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13년까지는 교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처음 300년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죽었지만 도미티안 황제가 일어나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죽었는데 또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예배가 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4절에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처음에 있었던 황제 숭배를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너의 주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나의 주는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 나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은 당장에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이런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기에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로마의 황제들은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실 경배를 찬탈하는 그런 존재들로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존재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금 아까 1절에는 뿔이 어리고 권세에 대한 상징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같이 라고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는 용처럼 말을 한다. 이 선지자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사도는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도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짓 회심, 거짓 기적, 거짓 치유, 거짓 체험 만들어냅니다. 거짓 방언, 거짓으로 된 거의 대부분의 그 모방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경배하게 하는 일,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지금 황제를 섬기고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 다른 의미로 경배하게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하나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기적을 행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혼미한 게요. 요즘에 어디서 무슨 기적을 행한다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 무슨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마귀가 기적을 행함으로써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놓쳐요. 마귀가 이렇게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짐승을 숭배하게 하나 하면 16절에 보면 이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 2년 전부터는 오바마 정권이 미국에서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아주 좁쌀만한 거를 뭐 팔이나 이런 데다가 심어 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의료 정보라든지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뽑아보면 스캔을 하면은 그냥 전체 그 사람의 그 병력 기록과 치료 뭐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게 666이다. 이게 이마, 이게 팔에다가 그 인 맞는 거다.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뭔가 그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현혹이 되고 사람들이 이것이 아마 인 맞는 것이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현혹이 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데 대해서 불안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이 그것이 666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데서 말씀에 의지해서 각성이 되질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어떤 사건이나 일에 의해서 다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을 친다 하는 것도 말이죠. 이게 가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마귀도 흉내를 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거든요. 소유권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인을 침으로써 그 소유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마와 오른손에 이제 이 인을 표를 받게 한다 하는 것을, 이마는 정신이나 사고나 개인의 철학을 상징하는 것, 정신세계죠. 오른손은 행위나 생업을 가리키는, 오른팔로 일을 한다.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전부가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와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에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힘들이 말이죠. 얼마나 강력하게 결집하고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 자체를 사로잡는 것이죠. 짐승의 숫자 666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설명은 18절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7이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 6입니다. 이 하나가 모자라는 것은 미완성, 실패, 불완전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은 항구적인 실패, 좌절, 계속되는 불안,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방을 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모든 면에서 그리고 영원히 부족한 것이죠. 이런 짐승의 권세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과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거짓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정신과 삶 전부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짐승이 드러내는 돈, 명예, 섹스, 스포츠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회심, 거짓 기적, 거짓 치유, 거짓 체험,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기기는 어린 양 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짐승의 세력과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은 결국 그들은 다 실패한다. 666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운명과 결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이제 14장에서 나타나는 와 신실하게 어린 양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미혹이 극에 달해 있는 이때에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대세가 너무나 많이 참 짐승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요. 또 교회들이 마귀의 거짓된 역사에 속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엉뚱한 곳에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상의 성공에 바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주의 이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